Yeah, yeah, that boy is 14. God damn that, you feel my girl like hooligans. Throw your elbows up, throw your elbows up, throw your elbows up, throw your hands up. 났을 때 전화 안 해도 돼 119 보석처럼 이 자리를 빛낼 때 baby say one more time. 남자들은 무관심하다가도 어느샌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려 서로 눈빛만 통해도 긴장이 다 풀려 모두가 잘 어울려. 불면증 무기력증 그 공기 속에 노는 폼은 좀비. 물 한번 시원하게 뿌려주면 현실의 무언가 벗을 벗지. 클럽 안에 아가들부터 길거리비 악마들까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날뛰는 모습이 아름다시 시간 됐어 다 모여 종을 울려 땡땡땡 오늘 하루 땡땡땡 땡땡 시간 됐어 다 모여 종을 울려 땡땡땡 오늘 하루 땡땡땡 라우렛 목이 터져 쉴 때까지 라우렛 큰일이라고 난 것 같이 라우렛 퀘퀘퀘퀘퀘 물같이 더 힘이 드는 우린 땀 식히는 시간이 아깝지 밖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잊어버린 채로 아침까지 수많은 규칙 숨막히는 기준들에 맞서거나 피하기 팔다리 바삐 움직이며 다 털어내버려 빡빡빡리 떠다니는 말들이 너무 많아 바쁜 이곳에 머리 아픈 이들 애매한 대답뿐이 더 세상에게 배 내밀어 배짱 부리고 난리 피워 필요한 만큼 옆 사람 놀랄 만큼 말 달려 막 달려 에이 에어컨 하나로 못 잘라 됐어 다 모여 종을 울려 땡땡땡 오늘 하루 땡땡땡 땡땡 시간 됐어 다 모여 종을 울려 땡땡땡 오늘 하루 땡땡땡 라우렛 목이 터져 쉴 때까지 라우렛 큰일이라고 난 것 같이 라우렛 퀘퀘퀘퀘퀘 물같이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Louder, 큰일이라고 난 것 같이 Louder.